Yeah, here we go again. Yep. 두근두근 우리 마음. Hey, hey, hey. 재밌는 날 즐길 거야. 시원한 셔츠를 입고 햇살 바람 전부 우리 것인데 말. 멜로디 사랑 솔직해 baby. Yeah. 발걸음 저촉하는 저 드럼 저 베이스 소리 내 심장 뛰게 해. Body to body. Yeah, body to body.